기독교의 복음은요, 매우 전염성이 강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르게 기독교는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복음이 아주 힘있게 빠른 속도로 증거되는가? 기독교는요, 믿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독교는 믿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많은 덕스러운 짓과 행위와 수련과 수행을 해야만 그들이 해탈하고 정점에 이를 수 있음에 반하여 기독교는 그들과는 달리 아주 간단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 반응들이 접목이 될 때 기독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기독교의 삶은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파력과 그 파급력은 굉장한 속도를 내게 되고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이 온 지구 구석구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구원과 삶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습이 있나요? 매주 목장 모임 가운데 그 질문을 나누죠. 1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 질문 가운데에서 패스라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매주의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인지는 않나요? 전 여러분께 심각하게 도전하고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하고 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성도들이 그냥 회개만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이때의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니라 최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오늘날 이민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것이지요. 성도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고 무늬만 기독교인 그러한 삶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도에서 돌아서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내가 그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컨트롤 받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문드문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매주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끊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침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은요,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요 어떤 침례죠?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에 일반적인 호칭이 있어요. 명칭이 있어요. 무슨 침례라고 그러죠?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설파하면서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회개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상징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용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는 무엇이냐면 죄 있는 자들이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음을 통해서 죄의 죽음을 체화하고 그 죄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주었던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뭘까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뭐가 충족되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죠?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침례를 받으러 오시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께 그 침례를 만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면서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침례를 거부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허락해라. 지금은 그것을 허락해야 될 때야. 이와 같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뭘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모든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요한의 침례를 받는 죄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그러한 자격이 없는 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와서 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요.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침례와는 다른 성격인 의를 이루는 그러한 침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여러 번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의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설명하면서 나올 때마다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렸어요. 이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란 말인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요. 세상의 착함, 세상의 선함, 세상의 도덕, 세상의 행실, 그런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한 조건을 채웠을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서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이 침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그런 고난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찔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상함을 받는 존재이죠. 또 징계를 받는 존재이고 채찍에 맞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죠. 이게 메시아 사역의 그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3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는 거죠. 누가? 나의 의로운 종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왜 의로운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트란 말인데 지식, 지혜, 알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바로 지식, 지혜, 알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징계와 상황과 채찍과 찔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 그 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예수님은 오늘 침례 자리로 나오셔서 그 침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죄 없는 분이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2주 전에? 이게 동일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오셨다고요. 성육신 한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인간이 아니신데 인간처럼 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인간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동일시시키는 것이지요. 침례 받는 것입니다. 인간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쏟아내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 때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행하신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행하신 사역 두 가지. 다음 주도 나눌 것이지만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침례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접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동일시인 것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그 실패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와 광야의 금식 사건을 통하셔서 그 대신 인간의 삶과 함께 동일시시키셔서 이 땅에 죄 많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동일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침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각인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오셔서 그냥 인간이 되고 그냥 오셔서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가운데 죽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얹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두라는 얘기, 이두 헬라어로. 이게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고 없음이 문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입에 임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격정적이고 감격적인 것이죠. 아주 감정적인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 느낌 가운데서 오늘 마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는 일로 이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라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름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우라노스,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인간 대신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파하고 믿음으로 그 설교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늘이 열린다고요. 그때도 똑같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그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여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런데 오늘 이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성령님께서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이 한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하늘 문을 열어젖히시고 그 예수님 가운데로 임하셔서 내려와서 임재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과거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셨을 때는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미션이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와셔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로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늘문이 열려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는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능력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오셔서 가만히 머물러 계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보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걸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모습으로 그저 이렇게 임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왜 그렇지 막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정확히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신학자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것을 풀어놓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좀 시원함을, 해갈을 낀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종속되어서 성령님께 능력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 동등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동등한 자리 가운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동등한 신분으로 그 가운데 임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이 자리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해석에 100%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한 이 하늘문이 열려서 나타났던 현상은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성령께서는 시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입혀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죠? 소리를 발하시는 거죠. 청각적인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는 이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소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외쳤던 하나님이 외쳤던 그런 미션과 사명과 능력을 행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 의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지도 않아요. 뭐에 대한 얘기죠?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가 바로 내 아들이란 독자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울려 퍼진 이 소리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할 때 이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후토스란 말인데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 사람은이라는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말씀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라는 대신에 어떤 말로 해야 되죠? 너는 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얘기해서 귀에 속삭이듯이.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하는 투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딱 잡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모두 주목하세요. 이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라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인을 쳐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나눴던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동방박사가 얘기하는 것이나 또 침례 요한이 고지했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고지했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 가운데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미션과 아무런 사명과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봤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의를 행하시는 이 모습과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되신 모습,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참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로봇이나 컴퓨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가치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뿐인지 믿지 말아야 할 뿐인지 그 자유의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설득해 나가신다는 거죠. 창세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삶이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믿지 않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찾아오셔서 계속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해내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들이 설득당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천국의 삶 또한 이렇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설득으로 설득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지요.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고 그 설득되어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은 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지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회개한 자,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들이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판하면서 그들 향해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좋은 열매에 대한 그러한 결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좋은 열매의 모습이 없고 좋은 열매에 대한 결과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이런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철학적인 용어지만 존재하는 것과,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한다는 것과 성경적인 용어로 삶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철학적인 용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있고 눈을 뜨고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사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요, 그냥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왜요?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설득되어진 존재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 오늘 말씀에 나눴던 예수님의 동일시하는 이 사건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하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여지고 말씀을 깊이 고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